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장자산 혁명 사적지를 연일 참관하고 있습니다. 장자산 혁명 사적지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최 39 1950년 10월 20여일간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시었으며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승리한 조국의 찬란한 대회를 안아오실 원대한 뜻을 키우신 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